침묵은 금지합니다. 아, 예, 침묵 금지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주니까. 그런 가주면 안 돼. 책을, 교재를, 왜 풀어 쓴 것을, 풀어 쓴 단태의 신곡이 왜 안 되냐면, 제가 여기서 읽을 때, 이걸 읽을 때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읽는다 하는 것을 하려면은 그래도 축약본이나 또는 대강 풀어 쓴 거나 이건 안 돼. 정확하게 원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탈리아어를 할 줄 몰라도 우리말로 된 거라도 원전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 쓴 걸 보는 거예요. 책을 볼 때는. 책을 읽을 때 항상 알기 쉬운 책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가잖아요. 그럼 그건 잘못된 순서예요. 힘들더라도 먼저 저 시중에 나가보면 퓨전음식점 많죠. 퓨전음식점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보통 웬만한 음식은 한 10년씩 해야 돼요. 가령 초밥왕, 미스터 초밥왕 이런 거 보면은 무부터 깎잖아. 무를 얇게 깎는 거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그걸 한 10년을 해야 이제 정통 일식집을 차릴 수 있는데 한 3년 하다가 힘드니까 나와. 그러니까 일식집을 못 차려. 그래서 다시 이제 중국 음식이다 이번엔. 그래서 중국식 한 3년 해. 그러면 또 힘드니까 나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음식점 가서 한 3년. 그래서 이제 9년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식집을 10년 하면 될 걸 갖다가 처음부터 10년 했으면 될 걸 그냥 못 견디고 3년씩 하다 나와. 그러면 그동안 했던 세월이 아까우니까 음식점을 체리할 거 아니야. 그래서 퓨전 음식점이 생기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고전 10권 읽기잖아. 고전 읽는다고 하는 건 정통적으로 생긴 책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읽는 걸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다, 이걸, 우선 이번에 우리가 읽게 되는 텍스트는 이거예요. 표준 텍스트로. 요거, 김은창 교수가 번역한 열린 책들에서 나온 거. 이게 그래도 옆에 주석이 그나마 풍부하게 달려있어요. 이 책이. 지금부터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가지고 지금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은 이 단테의 신곡 이 책을 이 번역본은 원래 이탈리아어판을 가지고 번역을 했겠죠. 이 사람이 외국어 대학 이탈리아과를 나와서 이탈리아 유학을 했고 그래서 단테가 신곡을 쓴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가면 단테 학회가 있어요. 이걸 지금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비싸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질투지 이제 지금부터는. 아, 책 냄새 좋다. 이게 지금 이제 이탈리아 단테 학회에서 말하자면 공인본. 이거요? 한 거 이제 공인본. 이걸로 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이탈리아 단테 학회에서 말하자면 공인한 주세페 반델리가 서문을 쓰고 주석을 달아놓은 단테 신곡 원전. 이게 원전. 구경들 해 이제 구경들. 눈 돌리지 말고 구경들 하세요. 이게 단테 신곡 원전. 이게 표지가 섬유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쭉 돌려가면서 볼 거니까 일단 침들을 흘리고 계세요. 종이는 성서 있죠. 성서 종이야. 무지하게 얇아. 무지하게 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위에 원문 밑에 주석. 이런 형태로 이제 단테 천국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이 다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로 되어 있는 책.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주세페 반델리가 주석을 달아놓은 정본 단테 신곡 정본 이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한없이 즐겁지. 우울하고 괴롭고 애들이 속색인다든가 응? 장애처럼 이제 연애가 잘 안 된다든가 응? 그지 그림빨 안 나오고 그럴 때 이런 걸 읽을 수는 없어도 옆에다 놔두고 여기 나라고 이탈리아 나 소리 내서 못 읽어요. 대강 이렇게 보고만 알아볼 뿐이지. 그러니까 옆에다 놔두고 딱 이렇게 냄새를 맡고 이렇게 탁 보는 거야. 이렇게 이탈리아는 그리고 발음기어처럼 읽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한 장씩 넘겨보는 거야. 이렇게 요게 바로 이제 책을 가지고 즐기는 재미. 요게 이탈리아 이제 반델리 이제 주석본 정본. 그 다음에 내가 뭐 이탈리아는 좀 안 되지만 독일어가 좀 된다 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도구판 신곡. 그러니까 게틀리히의 쾌메디 도구판 신곡. 이게 종이가 구리구리해요.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주석이 없어요. 주석이 없고 그냥 번역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판은 옆에 행번호가 안 적혀 있어. 그래서 좀 좋지 않아. 지금 행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게 저거. 한영근 교수판에 행번호 있어요? 행번호 없는 게, 아, 좀 이따 이제 롱펠로 거에 있구나. 어쨌든 근데 이것도 도구판인데 이거 냄새가 되게 좋고, 이게 책 위에가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어. 먼지가 앉으면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 까맣게 칠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 두 개 다 이제 낡은 책들인데, 이거를 이제 옆에다 놓고, 이렇게, 우울할 때는 이거를. 쓸쓸할 때는 이거를. 네? 여러분들 그렇게 즐기는 게 책을 가지고 즐기는 방법을 말하는 게.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조호연? 네.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이탈리아. 저 봐라. 피자? 피자 저거 봐. 아가! 이 곱빙이들은 안 돼. 고딩들은 이게. 처먹는 생각만 하고 있어. 이탈리아 하면 모니카 벨루치지. 그래서 지금 19금이라고 그랬더니 고등학생이 와서 모니카 벨루치 알아? 아니요. 이봐요, 이봐. 모니카 벨루치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지금 너밖에 없어. 19금인데 당장에 읍내 가서 집이 이 근처잖아. 여기는 변두리고 읍내 가서 모니카 벨루치가 나온 말레나라고 하는 영화 DVD를 사. 그럼 자네 같은 고딩이 성숙한 여인을 갖다 훔쳐보는 영화야. 어? 감정이입이 팍팍 될 거라. 어? 말레나를 사서 어?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럼 일단 모니카 벨루치예요. 어? 신곡은 무슨 개뿔? 일단 모니카 벨루치. 에? 모니카 벨루치를 봐도 위로가 안 된다. 그럴 때 신곡. 네? 신곡은 말 그대로 코미디거든. 디바인 코미디. 희곡이에요, 희곡. 희극. 코미디에요, 코미디. 기쁨의 시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고 기쁨을 느끼면 돼. 이번에 이제 4주 동안에, 신곡을, 한 달 동안 신곡을 읽고 여러분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아, 기쁘도다. 하면 이 신곡을 읽은 효과가 탁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우울할 때는 이탈리아판. 쓸쓸할 때는 도구판을 딱 보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도도 프로세스에서 나온 단테 신곡 영역본이에요. 이게 행번호가 없어. 영역본인데, 행번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이 책이 참 좋은 이유가 뭐냐. 이게. 여러분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 아시죠? 롱펠로우가 번역한 거예요. 문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영어 자체의 완성도가 탁월하고 뛰어나. 지금 여러분들 저 오늘 나눠준 유인물에 신곡 지옥편 첫 번째 문장 있죠? 두 연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오른쪽에 영어 돼 있죠? 그게 롱펠로 영어예요. 왼쪽이 이제 이탈리아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롱펠로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깜빡 잊고 안 가져왔는데 이탈리아 오로라라고 하는 만년필에서 나온 단테 알리기에리라고 하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단테 알리기에리라고 하는 만년필이 있어. 어?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오로라 단테 알리기 오로라 만년필 단테 찾아보면 나와요. 그걸 딱 보면 그 만년필을 샀는데 이 만년필 사면 길을 들여야 되잖아요. 만년필은 이 길을 들일 방법이 딱 하나야.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 롱펠로 영역본을 한번 써봤습니다. 만년필로 만년필이 그러니까 단테 만년필을 가지고 단테 신곡을 썼어. 쓸 때 와 이게 뿜어져 나온다. 모니카 벨루치를 만나는 기분이냐. 막 여기 갈피 모니카가 네? 중국어 공부할 때는 장만옥 이탈리아는 모니카와 함께 네? 그래서 이 여러분들도 영어로 되어 있는 시를 멋진 시를 좀 읽고 싶다 그럼 셰익스피어보다 오히려 저는 이게 권하고 싶은 게 셰익스피어는 너무 말장난이 심해요. 오히려 신곡 영역본, 롱펠로 영역본을 권하고 싶어요. 이게 정말로 좋아요. 그러니까 한 권씩들 사서 이걸 빛이 아까 말한 이제 이탈리아판이나 도구판은 좀 어렵다 그래도 이건 하나씩 사서 아무데나 펴서 소리 내서 읽어보는 거예요. 호르헤 보르헤스라고 아시죠? 아르헨티나 유명한 소설가 호르헤 보르헤스. 호르헤 보르헤스가 신곡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신곡은 소리 내서 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호르헤 보르헤스가 쓴 책 중에 7일 밤이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돼 현대문학사에서 나온 건데 7일 밤 보면은 그 단테 신곡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소리내서 읽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어 발음 안 좋다고 쪽팔려 하지 말고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잖아. 어? 경민 소리내서 소리내서 읽어볼 만한 주제. 그 다음에 이거는 세 권짜리입니다. 이제 일단 이거를 마련해두면 이거는 집안의 가오가 이게 최상의 인테리어. 이걸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사가지고 이 가령 이제 이거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걸 딱 사가지고 딱 해가지고 현관문에 딱 손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손님들의 시선이 제일 먼저 갈 만한 곳에다가 이걸 딱 꽂아놓는 거야. 딱 꽂아놓으면 손님들이 딱 보고 확 기가 죽거든. 집안 주인장의 기품이 확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근데 이거는 표지가 까마니까 멋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그 신곡에 단테 신곡에 말하자면 그 번역 완성본이라고나 할까요? 일종의 로버트 홀랜더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의 이탈리아 문학과 교수가 있어요. 로버트 홀랜더하고 부인이 진 홀랜더인데 부인이 시인이야. 로버트 홀랜더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40년 동안 단테만 가르쳤어. 40년 동안. 미치겠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로버트 홀랜더. 40년 동안 단테만 가르치고도 먹고 살 수 있었다니. 40주 동안 고정 가르쳐갖고 못 먹고 사는데 나는. 삼돌이 학비 걱정해야 되고 말이지. 아, 요새 고등학생들도 학비가 많아요. 우리 때하고는 달라. 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로버트 홀랜더와 진 홀랜더 부부의 그러니까 그 신곡 번역본인데 이게 지옥편, 이게 연옥편, 이게 천국편이에요. 천국편 디자인 좀 꾸리꾸리해. 웬 서인형 분위기가 나는 여자가 데뷔 원모타임 분위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책이 왜 좋냐면 책은 이런 거 이런 거 다 사기가 좀 뭐하다. 나는 지금 전략을 좀 해야겠다는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왜냐? 이 책은 우선 왼쪽에 이탈리아, 오른쪽에 영어. 대역본이에요. 우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에 영어로 대역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곡이 시작되기 전에 전체의 요지를 쫙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각각이 두껍냐? 해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어판 신곡을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요 책을 보면서 저도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이 책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돈 좀 되나? 알바를 해. 이거 세 권에 얼마지? 세 권에? 환율 올라서. 그러니까 환율 오르기 전에 샀어야 되는데 안 됐다. 나 6만 원인가 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아마존 배송료까지 해서 털어 갖고 한 10만 원 정도. 한 3만 원 같아. 어디에서? 알라딘에서. 권당 3만 원씩 하죠. 3만 원 좀 덜한 거. 사셨어요? 예, 저런 거 사셨어요. 구비로만 하는 줄. 예, 그러니까 사셨어 지금 꽂혀가지고 지금. 저 내가 예전에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다가 이거를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거 보고 사셨죠. 예. 이게 집에 도착한 순간 어땠어요 기분이? 다음 건 어떻게 마련하지 막 이래서. 예, 그죠. 이게 다 나와서 수시로 찾아뵙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단 오면은 뜨거하다고 이제 이게 오면은 그냥 이렇게 손이 달달달달 떨린다니까. 이게 이걸 일단 사야 돼. 여러분들 이거 신곡 다 끝나고 알바를 해. 알바 다 알바를 해가지고 가정편 좀 안 되세요? 왜요? 프로슨 검수 잡히면 시간 내내 괴롭습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미리 사셔야 돼 이거를. 네. 제가 제가 저기 죽을 때 관 속에다가 이걸 좀 넣어달라고 이거하고 해겔 정신현상학 있어요. 해겔 정신현상학 보급한 제가 배울 때 쓴 책이 너무 읽어갖고 책이 너덜너덜해진 게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 두 개를 지금 인생 우리가 제가 이제 아주 그 고전 중에 고전으로 꼽는 책들이 길가메시 서사시 수메르어로 돼 있죠.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일리아스 히랍어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저기 소포클레스의 비극 히랍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단태 신고. 그 다음에 해결 정신상화. 그 히랍으로 된 거, 길감, 히랍으로 된 거 두 개, 수메르로 된 거 하나, 그 다음에 독일어로 된 거 하나, 이탈리아로 된 거 하나. 이탈리아는 지금 제가 요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두 개까지는. 일단 두 개는 우리 살아생전에 딱 읽고, 원어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면, 수메르어를 좀 익혀가지고, 길가멜시 서사시 읽고, 근데 히라보도 지금 조금은 하니까, 남은 세 권은 다음 생에, 이번 생엔 두 개 읽고, 여러분들도 소원을 세우는 거야. 죽기 전에, 조현주 씨, 어? 딱 죽기 전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살아있는 동안에 착한 일만 해야 되거든. 그쵸? 윤회 사상에 따르면, 누가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가톨릭 신자라면서 무슨 윤회냐. 내가 늘 말하지만 나는 부디스틱 가톨릭이에요. 응? 불교적 가톨릭 신자야. 알았어? 여러분들 다 불교적 가톨릭 신자가 돼가지고, 아, 가톨릭은 안 해도 좋아. 근데 윤회 전생을 믿으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답게 살아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다 읽고 죽는 거예요. 다섯 권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단 좋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이거 다 사지 말고 요걸로 10만 원 알바해야 돼. 알바해서 10만 원. 그 다음에 이 신곡을 읽으려면 성서를 반드시 옆에다 두고 읽어야 돼요. 함께. 그래서 성서는 이런저런 게 많이 있는데 공동번역 성서가 제일 이게 표준적으로 쓰입니다. 저도 뭐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 성서에서 뭘 인용하잖아요. 그럼 이 공동번역 성서를 가지고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이게 공동번역 성서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또 가죽으로 장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책도 좋고 공동번역 성서. 그 다음에 아 나는 뭐 그런 정도의 성서는 내가 만족치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대역판으로 되어 있는 그릭 잉글리시 뉴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신약성서를 대역판으로 만든 건데 이게 또 장난이 아니게 이게 외국에서 만든 가죽정정 해가지고 이 책이 진짜 무지하게 좋아요. 또 만져보면 이게 아주 그 이 감촉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게 하루에 한 구절씩 또 이것도 영어로 읽는 맛을 신약성서. 특히 신곡은 구약성서는 별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이제 성서를 좀 읽고 싶다. 그럼 요거. 기왕이면 그리스하고 영어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성서를 봐서 내가 그냥 봐서 알겠느냐? 하는 사람들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성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사야 돼. 사서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일단, 그림이 많아요.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성서. 요거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 하여튼, 이거는 인테리어는 안 돼. 이게 폼은 안 나요, 사람들이. 왠지 좀 이렇게 애들용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책상 밑에 놓고 저런 것들을 인테리어로 이제 꽂고 요거는 책상 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성서. 근데 이거는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뭐 시중에 나오는 뭐 인터넷에서 검색 같은 거 할 필요 없어. 책이 최고야. 그리고 서양화는 성서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그려진 그림이 굉장히 많죠. 그 그림들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림 어떤 라파엘로 그림을 하나 딱 보러 갔다. 라파엘로 왔어. 근데 이제 가령 저 창현이 여자친구하고 있다고 치고 지금 없는데 미안해. 어? 미안해. 근데 있다고 치고 그래서 라파엘로 성서 보러 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안고 있는 마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모 마리아. 이 그림 보면은 그냥 라파엘로의 마리아네 이러기 말고 저 그림은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그렸다는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인이 얼마나 자네 평소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보면 그치? 다를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때 풍부한 교양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리고 일단 서양 사람들은 성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요. 만나서 얘기할 때도 자식이 말이야, 어? 이렇게 야곱의 사다리 이런 거 이런 얘기 그런 거 할 때도 이게 되게 좋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어떻고 역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무슨 박물관에 어쨌든 성서를 둘러싼 박물관이에요 이 책이. 여러분들 꼭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씩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단테는 가톨릭 신자였죠. 이때만 해도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걸 읽다가 아 궁금한 게 좀 있다라든가 또는 뭐 카르멜 수녀원이 있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가톨릭 그 지난 작년에 무슨 저 뭐죠 시청 앞 광장에서 신부님들이 와가지고 무슨 집회할 때 장백의라는 걸 입고 나왔단 말이야. 그런 게 도대체 뭐냐? 이게 교회 가면 목사님들 그냥 이렇게 넥타이 메고 나오시지만 신부들은 철 따라 옷 달리 입잖아요. 그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 그 상징들이 뭘 의미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십자가하고는 달리 성당 십자가는 위에 보면 이렇게 P자가 써 있잖아. 그런 게 뭐냐?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부끄러워해. 성당 다니는 사람들. 나도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가톨릭에 관한 상식사전. 예. 가톨릭에 관한 상식사전. 이건 상식이에요. 말 그대로 상식. 백만인의 상식 딱 펴면은 이게, 여기 나오면. 사물의 상징적 의미. 그랬을 때 자수정 있잖아, 자수정. 자수정은 삼색이니까 자색과 청색과 보라색인데 이게 삼위일체를 상징한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성서에 위대한 등장하는 위대한 여성들. 그다음에 저 사람이 뭐 세례명이 뭐라는데 그 세례명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성인들의 이름을 따서 짓는 거거든요. 가령 뭐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여기 뭐 하는 사람인가? 여기 보면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는 뭐 때문에 유명해진 성인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잖아요. 성인으로 뭐 추대할 거다 어쩌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성인으로 추대하는 걸 시성한다고 그러거든요. 시성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되는가? 추기경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잡다구레한 가톨릭에 관한 상식이 잡다구레하게 다 들어있는 이거는 이제 이런 것도 이게 인테리어 도서는 아니고 이제 숨겨놓고 몰래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교황은 이게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 공식 행사에 쓰는 모자가 있는데 삼중관을 써요. 이제 신곡에 이제 이중관이 나오는데 삼중관이 나오는데 이 삼중관이 교황이 쓰던 삼중관은 정식인 이름이 뭐냐? 각각의 층은 뭘 상징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알아두면 좋은 것. 그리고 신부님들은 술들을 자시기 때문에 신부님들과 대화할 때 가오가서는 예, 아주 가톨릭에 관한 상식사전. 예, 제가 무슨 책장 수 같네요. 근데 극세사 이 장갑 부담 났잖아요. 전체에서 극세사도 많이 파는데 꼭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이따 다시 소개하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사야 된다 하는 거는 꼭 사야 된다는 이 책. 그 다음에 가톨릭에 관한 상식사전. 그리고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성서. 일단 쉬는 시간에 여기 내가 일부러 여기 책을 쫙 진열해 놓을 테니까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한 번씩 쫙들 훑어봐요. 알겠죠? 예. 꼭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테 신곡에 관한 해설서가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요. 풀어 쓴 단테 저런 것도 또 신곡 저런 것도 별로예요. 이마미치 도모노부라고 일본 동경대학의 철학과 교수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이 50년 동안 단테 신곡을 연구를 해서 일본에서 말하자면 강연을 했어요. 이 인문학 강의 이거 하듯이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한 것을 녹취를 따가지고 내놓은 책이 단테 신곡 강의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단테 신곡 강의. 그러니까 요거는 이 신곡에 관한 해설서. 이걸 보면 강의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장난 아니에요. 강의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소니전자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들으러 와요. 끝나고 이탈리아 와인 한 잔씩 먹고 그랬다는. 아 이게 이 양반이 강의가 인터넷 동영상으로도 있는데 여든 정도 되신 아주 지긋하신 분이에요. 아주 그 나하고는 아주 수준이 질적으로 다른 분이야. 와, 고급스럽고 고풍스럽고. 근데 이 단테 신곡 강의 이 책은 이마미치 단테 신곡 강의는 원래 일본어로 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제가 이 이마미치 선생이 이 책을 일본어로 제가 읽었어요. 읽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번역한 이영미 씨한테 이걸 좀 번역을 해봐 이래갖고 출간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감수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끝으로 역자에게 큰 용기와 조언을 아끼자는 강유원 선생님께 용기와 조언은 별로 없었고 그냥 갈굼만 약간 잘해봐 이렇게 갈구는 것이 우리가 그걸 이 번역자는 용기와 조언이라고 아주 좋게 풀어서 내가 협박과 공갈인데 사실은 좋게 풀어가지고 아 내가 그래서 이영민 선생한테 늘 고맙게 생각해요. 나의 협박과 공갈을 그렇게 좋은 말로 해줘서 이거 번역한 양반이 일본어로 번역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 오쿠다 히데오 공중군대라는 소설 알아요? 네, 그거 번역한 사람. 근데 이것은 아 내가 신곡에 대해서 좀 해설서를 하나 좀 읽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꼭 사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 꼭 살 필요는 없고 도서관에 도서 대출 신청을 하세요. 동대문구 정부와 도서관에 신청을 해서 도서관에 입고되는 대로 순서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런 건 좋은 책이긴 한데 사서 볼 것까지야 뭐. 오히려 사야 되는 걸 저런 것들을 사서 인테리어가 되니까 이런 거는 일단 멋지긴 해도 인테리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되는 책들을 중심으로 사서 여러분들이 읽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쉬는 시간에 책을 좀 이렇게 저렇게 보세요. 자, 오늘 단테 신곡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단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단테. 단테는 이름이 단테죠. 단테 알리기에리. 1265년에서 1321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몇 년 살았어? 청년, 그러면? 1321 빼기 1265. 수학과 다니잖아. 응.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피렌체 가본 분? 플로렌스라고 하는 곳, 거기가 피렌체입니다. 피렌체를 가봤어, 자네가? 뭐 하러 갔나? 그냥? 저기 뒤에 계신 분도? 피렌체? 좋았습니까? 너무 고개를 들고 계시지 마세요. 제가 열받으니까. 제가 피렌체 가서 두 달 동안 살 겁니다. 아주 화나 죽겠어요. 피렌체 갔다 온 사람들 만나면. 피렌체 갔다 왔어도 갔다 온 척 하지 마. 자네 찍혔어, 이제. 저분이 한번 봐주고 죽었어. 추닝 입고 오지 마. 피렌체까지 갔다 온 사람 추닝 입고 다녀? 피렌체 가서 한 두어 달만 좀 이렇게 살다 왔으면 좋겠다. 피렌체가 그 우피치 미술관에 가서 그 보티첼리의 그 비너스의 탄생 그거를 보고 싶어요. 어쨌든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렌스라고 하는 건 영어식 이름이고 피렌체가 이제 이탈리아 식으로 한 피렌체죠. 단테는 누구냐? 단테가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그냥 피렌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게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분위기.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그거는 인생을 우리가 워낙 찌들어 있는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찌든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 사람 그러면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피렌체 사람 그럼 그게 있거든. 그게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복합적인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밍도 아니고 어떤 묘하게 그 끌어당기는 그런 힘 있잖아. 힘. 피렌체 사람이라고. 피렌체에서 태어나서 공직에서 일을 하다가 추방이 돼서 라벤나에서 죽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단테는 피렌체에서 태어나서 라벤나에서 죽었다.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묘한 어떤 그런 게 있죠. 피렌체 사람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키아벨리.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 읽을 군주론. 마키아벨리가 피렌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과 6월은 피렌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읽는 거예요. 네? 5월과 6월은.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죠. 이 도시가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가령 우리가 파리지엔느라고 그러잖아요. 블랑스 말로. 블랑스식으로 어떻게 파리지엔느라고 해야죠. 파리 사람 있잖아. 그죠? 로마 사람. 맨체스터. 아, 거기. 그냥 나는 아스날 팬이기 때문에 박지성이 빨리 아스날로 이적하기만 바라고 있어요. 전혀 기뻐하고 있지 않아. 근데 이 서구는 도시 중심의 문화가 문명이 발전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포클레스, 우리 지난번에까지 읽었던 소포클레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마찬가지로 피렌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단테를 이야기한다든가 마키아벨을 이야기한다든가 불가능해. 도시가 그들의 정체성을 일단 바탕에다 깔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 도시를 생각,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내가 피렌체 사람이라는 거, 내가 아테네 사람이라는 걸 의식하는 거고, 그 도시의 위정자들도 그걸 주민들에게, 도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의식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양에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프랑크푸르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기는 이제 전쟁으로 폭격돼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신시가지만 있어요. 독일에 가면, 프랑크푸르트 가면 신시가지만 있어.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자부심이 그런 게 없어. 근데 가령 남부 바이에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다르거든. 그러니까 어떤 도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도시에 뭐 기업이 많고 생산성이 높고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도시에, 그 도시만이 만들어 내놓을 수 있는 문화, 그 도시만이,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신, 그런 것들이 이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요. 피렌체, 그 다음에 베네치아, 그죠? 뭔가 다르잖아. 베네치아, 그럼 조금 약한 것 같고. 피렌체, 그럼 이탈리아 사람들은 피렌체, 그럼 뭔가 좀 이렇게 아수라장이에요, 피렌체는. 굉장히 피렌체가. 어쨌든 단테는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단테의 세례명은, 단테의 세례명은 두란테입니다, 두란테. 단테의 세례명은 두란테입니다, 두란테. 두란테가 무슨 뜻이냐면, 참고 견디는 자, 이런 뜻이에요. 세례명이. 두란테입니다. 그리고, 1300년에, 이제 그 35살이 되었을 때, 1300년에, 그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총리에 해당하는 프리오레라고 하는 자리에 선출되었습니다. 프리오레. 그냥 여러가지 단테 일생에서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중요한 우리말로 옮기자면 이제 그 나라 총리쯤 되는데 이제 35세쯤에 프리오레에 선출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피렌체에는 교황을 지지하는 파당하고 그 다음에 황제를 지지하는 파당하고가 있었는데 이 단테는 교황을 지지하는 파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파당이 다시 또 둘로 나뉘어요. 어쨌든 당파 싸움에 희생이 돼서 1300년에 프리오레에 선출됐는데 1302년에 피렌체에서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단테가 1265년에서 1321년까지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을 말하자면 망명계그 신세로 살게 됩니다. 단테는. 단테 일생에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 1302년에 피렌체 추방. 신곡은 이때 이후에 나옵니다. 사람은 행복에 겨울 때는 글을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행복에 겨울 때. 고통스러울 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마찬가지죠. 마키아벨리 군주론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마키아벨리가 이제 시골로 은퇴했을 때 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단테도 1302년에 그러니까 1300년에 프리오레에 선출되었으면 인생이 절정해요. 대체로 봐서 인생을 우리가 70살로 갈 때 우리 인생을 70살로 볼 때 절반쯤 딱 되었을 때 35세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37세에 피렌체에서 추방되고 그러면서부터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을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쓸쓸한 인생. 바로 그 사랑하는 자기 도시, 조국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 잘 안 써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도시, 피렌체. 피렌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쓸쓸하고 괴롭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단테가 신곡을 쓰게 됩니다. 이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데 있어서 단테는 단테 일생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 이걸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테 요걸 읽다 보면 이제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시인이 안내자로 나오죠. 베르길리우스가 나오고 중요한 사람이 이제 배짜 돌림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세 명 있어요. 세 명이 배짜 돌림이 세 명 있는데 배짜라 배짜가 아니라 3배할 때 배짜입니다.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 베아트리체, 베르나르두스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이제 구체로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뭐 중간에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나오는데 일단 단테를 처음에 지옥과 연옥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베르길리우스입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베르길리우스. 이탈리아 시인 베르길리우스. 그 다음에 단테의 첫사랑 애인이었던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가 이제 천국편에 들어가면은 베아트리체가 딱 베르길리우스한테 이제 단테를 인계받아서 천국의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베아트리체. 배시잖아.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신곡의 33곡에서 끝나는데 31곡에 딱 가면 베아트리체도 내공이 딸려. 그 이상으로 뭐 안 내면 안 돼. 베아트리체. 드디어 이제 최절정 고수 베르나르두스. 배시의 이제 배시 중에 최고. 베르나르두스가 탁 나타났는데 베르나르두스 단테야 이렇게 했는데 아가 이리 와 이렇게 해갖고 베르나르두스가 이제 드디어 단테를 이끌고 신앞에로 데려갑니다. 신앞. 그러니까 베르나르두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베르나르두스라고 말하는 게 이제 라틴어식으로 이름을 말하면 베르나르두스.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어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은 베르나르도. 클레르보의 클레르보 사람 베르나르도. 그 당시 사람들은 라스트 네임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퍼스트 네임만 있잖아요. 동네 이름 따는 거죠. 클레르보 출신의 베르나르도. 베르나르두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 베아트리체, 베르나르도. 베르나르두스. 그죠? 요 세 사람. 세 사람이 단테 신곡에서 주요 인물이에요. 주요 등장인물. 제가 지금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어. 안티고네. 고개를 들어봐요. 아, 그냥 고개 숨기고 있어요. 그냥 대답만 하세요. 안 좋네. 상태가 지금. 한 달 쉬는 동안에 안티고네가 지금 헤어스타일을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망가졌어요. 앞에 애교머리를 내렸는데 전혀 애교스럽지 않아. 주요 인물이라고 말했어요. 주요 인물. 안티고네 주요 인물이 뭐죠?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누구죠? 안티고네가? 네. 안티고네지 당연히. 그 다음에 한 명 더. 크레용. 크레용. 주요 인물이라고 지금 내가 말했어. 그러면 이 주요 인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반드시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곡을 읽을 때 아이고 왜 이렇게 사람이 외국에서 나온 소설이 특히 러시아 소설이고 라스 콜리니코프 이게 그냥 소냐가 왜 저기 톨스토이의 부활을 왜 사람들이 많이 읽는 줄 아세요? 주인공 이름이 짧아. 소냐 가추샤 이런 거 있잖아. 가추샤는 떠나간다. 그러니까 나는 그 가추샤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가추샤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러시아 여자 이름이야. 근데 외국 사람들 나오는 소설을 읽을 때 왜 힘드냐면 사람 이름이 길어. 단테 신곡에 이제 보다 보면 좀 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람 이름 너무 많이 나와. 이거 다 외워야 되나 막 괴로워한다고. 이게 입시 공부하듯이 신곡을 읽으면 안 돼. 그럴 거 없이 이거 읽을 때 베르길리우스, 베아트리체, 베르나르두스 요 세 명이 하는 얘기 있죠. 요것을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주요 인물이 인데 자, 선생님 주요 인물이 세 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딱 여러분들은 아, 그 세 명이 등장하는 시점이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가 언제 나타나는가 요 부분 반드시 읽어줘야 되고 베르길리우스하고 저기 단테하고 헤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헤어지는 지점 중요하겠지. 그죠? 벌써 두 군데 중요한 지점 나왔어. 그 다음에 베아트리치하고 단테하고 만나는 지점 중요하겠지. 베아트리치하고 단테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처음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 다음에 베아트리치하고 단테하고 헤어지고 베르나르두스하고 만나는 지점. 베르길리우스하고 만나는 지점, 베르길리우스하고 헤어지고 헤어지는 지점, 그러다가 베아트리체 만나고 베아트리체하고 헤어지고 베르나르두스 만나고 다섯 군데가 제일 중요한 지점이 되겠지. 일단 주요 인물이니까 등장인물이. 아시겠어요? 신곡을 읽을 때 아 이거 뭐 여기 짝수본 먼저 읽어본다. 뭐 2468장 먼저 읽고 이거 아니야. 무슨 지금 우리가 술 마셔요? 술은 13579입니다. 뭐 이렇게 아니가. 주요 등장인물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지점 있잖아요. 요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게 드라마니까 우리가 지겨운 니코마코스 윤리학 지겨운 산문이 있다가 다시 드라마로 왔잖아. 에? 지금 이제 조심들 해야 돼. 지금 등장인물 나올 때마다 누구 시키는 거야. 안티고네 준비 좀 해야 될 거야. 이번에 저기 베르길리우스 역을 누가 할 건가? 장인 자네가 좀 해봐. 베르길리우스 역을 좀. 어? 이따 나중에 시키면 해야 돼. 베르길리우스처럼 읽어야 돼. 응? 응. 이 앞에 멤버 3명 다 준비해 지금. 너 베르나르도 쓰. 그냥 귀엽게 생겼으니까 베아트리체 해 그냥. 경극이다 경극 중국 경극. 베란방 응? 좋아.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 베르길리우스는 이제 로마의 시인이에요. 로마의 시인인데 단테가 로마의 후손이잖아. 즉 호메로스, 베르길리우스, 단테 이렇게 해서 서구의 3대 서사 시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를 등장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베르길리우스를 등장시킨 이유는 우선 자기가 서사시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베르길리우스가 등장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따가 베르길리우스하고 단테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얘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베아트리체는 여기서 사랑의 상징이에요. 사랑. 사랑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땀 삘삘 흘리고 뒹구는 이걸 생각하지 말고 고귀한 사랑을 생각해야 돼. 고귀한 사랑. 신의 사랑. 마리아 있죠.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사랑. 그 다음에 베르나르두스는 지극히 높은 신의 사랑을 상징한 사람, 베르나르두스가. 그렇게 해서 그 세 명의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 제목이 단테 신곡 이렇게 되는데 신곡이라고 하는 번역은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 이거 이 신곡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신곡을 수입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신곡인데 원래 제목은 원래 제목은 코메디아예요. 코메디아. 단테가 지은 이름이야. 본래 단테가 코메디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코메디아. 지옥편 16곡 128행. 펴보세요. 내가 지금 지칭하는 방법을 말했어요. 지옥편 16곡 128행. 폈습니까? 자, 지옥행 16곡 128행을 봅시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 희극의 구절. 잠깐만, 좀 크게. 이 희극의 구절들을 걸고 맹세하건대 그 구절들이 오래 호감을 얻기 바란다. 네. 이 희극의 구절들을 걸고 맹세하건대 그 구절들이 오래 호감을 얻기 바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희극, 이게 지금 단테가 한 말이죠? 이 희극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가 자기 책 제목을 제일 먼저 내놓은 데가 지옥편 16곡 128행. 그 다음에 지옥편 21곡을 펴보세요. 쳤어요? 1행.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우리는 내 희극이 노래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다리에서 다리로 건넜으며 다음 다리 꼭대기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고 말레불제의 다른 골짜기와 다른 헛된 눈물들을 보았는데 이곳은 놀라울 정도로 검은 색깔이었다. 재수가 없으니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그게 좀 길었어요. 그래서 힘이 좀 있어 보이는 분을 시켰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찾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지금 제일 먼저 등장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16곡 128행으로 갑시다. 16곡 128행을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단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단테가 우리에게 지금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희곡을 읽고, 어? 그지? 소름이 쫙 끼치지 않아? 나쁜 놈이야, 이게. 미치겠어. 이런 거 보면. 단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 요즘에, 내가 회사에 가서 요즘 제가 단테를 즐기고 있죠. 이렇게 딱 말해. 그러면. 단테? 그러면 사람이 단테클럽? 이제 이런. 단테클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구질구질한. 나도 봤어. 근데 정말 미치겠더라. 못 읽겠어. 요즘 단테. 딱 이렇게. 단테를 즐기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은 그저 피자입니다. 이탈리아 계속. 모니카 벨루치 특집.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이제. 그러면 누가 물어? 누가 묻는단 말이에요. 단테 신곡을 읽는다고? 그러면. 신곡이 무슨 책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16곡 128행을 읽어주세요. 그겁니다. 신곡에 일단 단테가 표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시인이 자기 책 제목을 제일 먼저 쓴 자리 있잖아. 그 자리에다가 신곡의 주제를 자기가 정리해놨다는 거예요. 자기 이 시의 주제를. 이게 말하자면 바보 천치가 아니라 고도의 구조적인 작품임을 이제 뭔가 딱 짐작해 하는 거지.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블로그에 댓글 달듯이 글을 쓰잖아요, 우리는. 날림으로.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벌써 이 두꺼운 책을 하나, 이 시를 쓰면서, 아, 여기다가 내가 처음으로 코미디아라는 말을 넣으면서 여기다가 이걸 써놔야겠구나 하고 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그 메시지 같잖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옥편 16곡 128행, 요것은 딱 기억을 해놔야 돼. 신곡은 지옥편 16곡 128행에 단태가 말하는 주제는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단태는 더군다나 이 단태는 신곡을 코미디아를, 이 코미디아를 이제 이게 라 디비나 코미디아인데 디비나는 이제 신성한이에요, 신성한. 신성한 희극이란 얘기죠. 근데 이거는 1555년 이후에, 단테가 1321년에 죽었잖아요. 근데 한 200년 정도 지난 다음에야 디비나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제목으로 신곡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코미디아라고 합시다. 이게 단테가 본래 붙여놨던 제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미디아를 말이죠. 이렇게. 코미디아를. 그러니까 당연히 128행의 이 기쁜 소식이잖아. 다시 읽어봐요. 뭐야? 128행. 예? 이 구절들을 걸고 맹세하거니. 네. 그 구절들이 오래 호감을 얻길 바란다. 오래 호감을 얻길 바란다. 그러면 짜증나고 슬픈 얘기가 오래 호감을 얻겠어요? 기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 한마디로 말해서 성서식으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코미디야, 그러면, 코미디, 그러면 자꾸 봉숭아학당 이런 것만 떠올리면 안 되고, 개구야. 뭐. 그 박명수 이런 애들 떠올리면 안 돼. 안 되고,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기쁜 소식이잖아. 기쁜 이야기. 단테에게 기쁜 이야기 뭐예요? 구원받는 얘기 아니겠어요? 구원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구원의 메시지 뭐예요? 복음이죠? 가스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뭐냐? 거기다가 아 자기 이 시 제목을 가스펠로 짓고 싶었겠지. 근데 그러다간 교황청에 가서 지하실에서 완전히 손도 빼야 돼. 교황청 지하실에 있는 고문기구들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손톱 뽑고 이빨 뽑고 다 뽑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는 없어.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속 내용은 가스펠인데 가스펠도 보통 가스펠이 아니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편을 읽으면서 이 단테의 야망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오만한 이 단테, 야망을 알 수 있는데, 아, 가스펠이라고 쓰면 이게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왠지 느낌도 안 좋고, 그래서 코미디아, 기쁜 소식, 기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탁 달아놨습니다. 이게 단테 이제 신곡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것만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본래 단테 붙인 이유는 1555년 뭐 베네치아판 이후에 확정되고 이런 것들은 신곡 연구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곡을 연구할 사람들이 아니라 신곡을 즐길 사람들이니까 천국의 행복을 노래하는 기쁜 노래. 천국의 행복이 뭐예요? 복음, 구원받아서 복음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단테는 이걸 갖다, 근데 이 기쁜 소식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좀 배웠다, 학식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라틴어로 글을 썼는데 그 지방, 피렌체가 속해 있는 토스카나 지방의 속어로서 이 신곡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토스카나 지방에. 그래서 신곡에 쓰여진 이 언어가 바로 현대 이탈리아어의 기원이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서사시가 없으면 언어가, 그 민족의 언어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구어로 전해졌잖아요. 그게 아테네의 언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플라톤의 대화편이나 이런 거 읽다 보면은 호메로스 얘기, 서사시에 나온 얘기가 막 나오잖아. 똑같아. 단테의 신곡이 이탈리아어가 된 거예요. 게테의 파우스트가 독일어가 되었어. 한국에 뭐 있어요? 한글. 한글로 된 서사시 있어요? 없죠? 왜? 한글은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글을 떠들기 시작한 게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글은 더 많이 가야 될 언어야. 더 많이 가야 돼. 만들어진 지는 오래됐는데 사용된 지는 그렇게 많이 되질 않았어.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 정도 되는 두께가 되는 한글 서사시가 나오면 한글의 수준이 확 달라질 거야. 세계적인 언어가 될 수 있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입에서 튀어나온 대로 말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 당시 토스카나 지방의 언어로 쓰여졌다고 하는 거. 그래서 행복한 결말, 신을 만나게 됐으니까 행복한 결말이 이르렀기 때문에 희극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단테 같은 일개 하찮은 시인이, 시민이 신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다 사제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굉장히 놀랍고도 오만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단테 신곡의 제목과 내용에 대한 대강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곡은 크게 천국편, 연옥편, 지옥편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세 개로 나누는데, 신곡의 이제 구분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셋으로 나뉩니다. 그렇죠? 천국, 지옥, 연옥 이렇게 셋으로 나뉘는데, 이 구분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신곡의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옥편 30곡. 연옥편 30곡. 연옥편 30곡의 55행. 찾았습니까? 연옥편 30곡의 55행. 책으로는 385페이지입니다. 제가 페이지 수는 잘 말 안 해요. 일부러 행수를 말합니다. 연옥편 30곡 55행. 찾았어요? 베아트리체가 자, 거기 위에서부터 48행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우리를 떠나 물러가시니, 이제 베르길리우스하고 헤어졌어요. 베르길리우스하고 헤어지면은 이제 베아트리체를 만나겠죠. 더없이 인자하신 아버지 베르길리우스. 내 구원을 위해 의지했던 베르길리우스여. 옛날에 어머니가 잃어버린 모든 것도 이슬로 씻긴 나의 뺨들이 눈물로 얼룩지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으리라. 딱 그랬는데 누군가가 단테여, 베르길리우스가 떠났다고 아직은 울지 마오. 아직은 울지 마오. 다른 칼로 울어야 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기록하는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몸을 돌렸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단테여, 베르길리우스가 떠났다고 아직은 울지 마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베아트리체예요. 이 지점에서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만납니다. 이제 베르길리우스 떠난다는. 근데 여기에 단테요 이제 좀 낯간지럽죠.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저는 유언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떡볶이 아주머니들이 이제 이렇게 떡볶이 다 됐어요 이렇게 할 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테요 단테 쌤 뭐 이렇게 헤이 단테 이렇게 딱 했는데 베아트리체가 이렇게 딱 단테를 부릅니다. 근데 이 지점 바로 요 지점 단테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지점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단테하고 코메디아하고 있으니까 지은이와 이 서사시의 제목이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아까 지옥편에서 지금 코메디아가 나왔어요. 아, 코메디아라는 단어를 지옥편에서 보고 사람들은 이거 희극이네, 해피엔드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옥에서 그걸 봤을 때. 근데 지금 연옥편에서 단테요 하고 단테 탁 나오는데 이 지점에서 단테 이름이 딱 한 번 나와요.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딱 한 번 나와. 단테 신곡이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신곡을 내용상으로 나눈다. 그럼 이 지점에서 둘로 나뉘어요. 앞부분이 막장, 뒷부분이 잘 나가는 부분. 아시겠죠? 여기서 탁 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회사용 멘트를 제가 이제 알려드립니다. 아, 요즘 제가 단테를 했어. 그럼 이제 단테는 아, 단테가 무슨 신곡의 내용이 한마디는 뭐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오랫동안 이 희극의 내용을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하리라. 예?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야, 그게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건데? 그 텍스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데? 이제 구조를 묻잖아요. 그러면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돼 있다고 말하면 그건 나도 알아. 알라딘에서 찾아보면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읽은 사람다운 대답을 할 수 있으려면, 아, 그거야, 당연히. 연옥편 39, 55행에 단테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내용상 나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곡의 기본 구조가 딱 정리가 됩니다. 체제 알겠나? 입담으로. 왜? 신곡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 근데 기쁜 소식은 가만히 있으면 줘요? 아니죠. 기쁜 소식이라는 게 어떻게 얻어져? 고생한 다음에 얻어지는 거거든. 베르글리우스하고 다니는 동안은 사실 고생스러웠어. 이제 베아트리체를 만나면 사랑의 여신이잖아요. 사랑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쁜 소식을, 진짜배기 기쁜 소식을, 연옥 마지막을 향해 가거든. 그러니까 진짜배기 기쁜 소식을 듣으려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거기 보면, 거기, 다른 칼로 우려야 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데 다른 칼에 각주 12번부터도 옆에 보면 더 큰 고통 말하자면 죄의 부끄러움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우 이제 이 베아트리체가 바로 이어서 뭘 하냐면 단테 너 그동안 이렇게 나쁘게 살았지 하고 이제 갈고요. 단테를 막 야단친다고 죄를 또 뉘우쳐 베아트리체 앞에서 뉘우쳐야 될 죄가 또 있어. 지옥을 다 거쳐왔는데도 어쨌든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원의 희망이 확실해지는 지점. 요 앞부분은 지옥과 연옥을 거쳐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단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이 부분에서 바로 신곡의 내용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아 지옥편부터 쭉 읽어나가면 지겹네 어쩌네 이제 하지 마시고 이 두터운 단테 신곡을 읽을 때 등장인물 중심으로 한번 쫙 읽고 그 다음에 아 여기 단테 연옥편 30곡 여기서부터 앞뒤로 내용상 잡아서 한 번 읽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신곡을 내용상 나눕니다. 그런데 이걸 더 상세하게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편, 지옥편, 연옥편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일단 좀 무시를 하셔야 돼요. 4등분으로 나눠서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읽느냐? 지옥편 1에서 34곡. 이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연옥편 1에서, 이제 지옥편 1에서 34면 지옥 전체죠. 34곡. 1에서, 연옥편 1에서 29까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연옥편 30이었죠. 30곡이었죠. 거기. 연옥편 30곡부터 천국편 30곡까지 그 다음에 천국편 31곡부터 끝까지 천국편 33곡까지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넷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지금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여기가 한 덩어리, 여기가 한 덩어리 이렇게 되잖아. 그죠? 지금. 왜냐하면 연옥편 30곡에 55행에 단테 이름이 나오면서부터 요 딱 짜개진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잖아. 넷으로 다시 그 안에 하나, 둘로 나눈 걸 다시 안에서 나누면 하나, 둘 이렇게 나눈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아주 이미 답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답을 잘 알고 있을 만한 이제 퀴즈. 누구하고 함께 가요? 베르길리우스. 이름 잘 해야 돼. 다 뱉으니까 조심해야 돼. 베르길리우스. 여기는? 예? 예, 여기도 베르길리우스. 베리그리스가 고생을 많이 하죠. 이 양반이. 그 다음에 여기는 베아트리체. 그죠? 여기는 37곡에서 베르나르도스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람이 누구하고 만나고 누구하고 만나는 지점을 딱 잘라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곡에 사람이 만나는 곳으로 읽으면 세 덩어리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지옥과 이런 건 천양지차로 다르니까 이렇게 만나는 지점 딱 아귀가 맞죠. 누구하고 헤어지고 누구하고 만나는가 이게 내용상으로 탁 맞아 들어가요. 이렇게 신곡이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요렇게 구조를 알고서 신곡을 봐야 돼. 내 천국편 다 읽고, 그러니까 이제 신곡을 읽을 때, 아, 지옥편, 이제 지옥편 다 읽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제 1번 파트 다 읽었다. 2번 파트 다 읽었다. 3번 파트, 4번 파트. 이 4번 파트가 분량이 적지만, 요게 분량이 적지만, 이게 엑기스지. 최종 결론이야, 결론. 그러니까, 신곡은, 지옥은 지옥편 1부터 되게 1부터 34가 있는데 이 지옥편 1 여기는 신곡 전체의 서론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편의 2부터 34까지 하면 33곡이 되죠. 33. 그다음에 여러 편도 33, 천국도 33. 예? 그렇게 해서 33 99 개고 첫 곡에서 100개잖아. 100이 완전수니까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33. 그 다음에 지옥편의 제1은 전체의 총론. 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천국편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앞으로는. 지금 천국편 37곡부터 33곡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제4파트를 읽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직장용 멘트.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읽죠. 이렇게 말을 한다. 이겁니다. 거기까지 말하면 상대방은 거의 기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읽지 않았어도 상대를 제압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 이게 공부라는 게 다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 한 잔 먹고 합시다.